삼킬 듯한 짙어진 shadow 부식된 맘 영원한 밤이 낯선 현상 그건 바로 blackout 뒤엉켜진 시간과 요동치는 이 공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닫힌 맘 어떤 것도 위로 못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차갑고도 잔혹한 곳 희망조차 잠들어 뒤돌아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보지만 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단 걸 알잖아 오, 손을 뻗어보면 항상 하긴 말인 가짓뿐 텅빈 바람 소리조차 숨죽이고 있는 밤 어둠마저 깊이 잠든 시간 속 두려움만 커져 가는 게 It's gonna be a blackout Turn up for the lights Turn up for the lights Get ready for the blackout Turn up for the lights Turn up for the lights 얼마나 견뎌내야 더 바라야 기나긴 밤이 끝날까 차라리 어둠 속에 눈을 감아 Get ready for the blackout 희미하게 깜빡이는 시간의 조각 새까만 하늘에 걸친 달빛이야 위험한가 미로가 타 찰나의 순간에 빛들이 어둠에 가려지고 높아진 벽은 좁아진 통로 속옷에 감각하지 않지 뒤엉켜진 시간과 요동치는 이 공간 속에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다시 나의 맘 무너지는 진실들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차갑고도 잔혹한 곳 희망조차 잠든 밤 어둠뿐인 깊이 잠든 맘 속에 빛은 사라져만 가는데 It's gonna be a blackout Turn up for the lights Turn up for the lights Get ready for the blackout Turn up for the lights Get ready for the blackout Turn up for the lights 얼마나 견뎌내야 더 말해야 기나긴 밤이 끝날까 차라리 어둠 속에 눈을 감아 Get ready for the blackout Are you ready for the blackout? Ready for the blackout? 매일 밤 나를 또 깨워 악몽 같은 blackout 흐릿하게 남아있는 저 밑에 단상 가시 조각난 기억을 맞춰봐도 어긋나 I always keep in mind 검게 물든 나의 맘 도망쳐도 결국 같은 곳에 멈춰있는 나 It's gonna be a blackout Turn up for the lights Turn up for the lights Get ready for the blackout Turn up for the lights Turn up for the lights 얼마나 견뎌내야 Get ready for the blackout